2020년 5월 4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후회도 하지 않죠. 제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시간표에 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아무런 것도 맡겨지지 않고 정말 자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꼭 중요한 일이 맡겨지고는 했거든요. 제가 혼자서 뭘 하겠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뭘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있던 자리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이루셨어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현장에 싹이 자라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이 세상 살릴 렘넌트로 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큰 일을 이루시고 제가 높은 자리에 서더라도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언약과 본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방송의 이래봬도 홍콩, 일본, 호주,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보고 미국 텍사스에서까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흩어진 자리에 혼자 있는 분들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잘 알거든요.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오늘이 이 시대, 그리고 홍콩, 일본, 호주, 독일, 이탈리아, 미국, 텍사스, 제가 이름을 말하지 못한 237개 모든 나라의 치유의 시간,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